알람 알람 고에 태콘 간댕이 왜 또 알리오 생다테 케 아티쿨라로 간딘 냉저로 켜줘 알람 알람 오퍼를 망사 왜 쓰게 두에 Dang.